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늘 그렇지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네.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냉동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답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속에 든 식품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자,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량식품을 팔았다. 수입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인 것처럼 팔았다. 날짜를 새로 찍어서 오래된 것을 싱싱한 것이냐 팔았다. 이런 이야기 이젠 너무 진부하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은 비록 달걀로 바위 치는 격이라도 바위에 흔적은 남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때문입니다. 자, 달걀로 바위 치는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오늘 첫 곡 띄웁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무스탕 샐리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가끔씩 제게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하이텔로, 이게 여러 종류의 협박인데 때때로 이런 협박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대구의 미라 씨가 보내주신 협박, 방송 더 잘할 것이고요. 건강 아주 튼튼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미라 씨도 그러시기 바래요. 자,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어느 분이더라? 하이텔로, 제가 그거를, 예, 장민 씨. 방위 야간 근무를 서기 때문에 하루 걸러 하루는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짝수날 새벽에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FM 영화 음악의 날짜 개념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짝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매일매일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자, 장민 씨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곡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하이텔로 박승우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엑스컬리버에도 또 도어스에도 삽입된 칼 오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띄워드립니다.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에이스 오브 베이스, 본 조비, 스팅, 스콜피언스, 유튜. 1994년을 마무리할 폴리그램의 최신 모음 앨범 슈퍼히트 2 폴리그램. 미니 쉘이 더 맛있어졌어요. 모양도 깜찍하고 더 예뻐졌고요. 이 예쁜 미니 쉘을 오빠 필통에 살짝, 아빠 승용차에도 참 좋아하시겠죠? 블랙 러즈 미니 쉘. 전요, 미니 쉘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out on the edge, moving in for the kill, and there'll be hell to pay someday. Put it all on the bill. I'll always be paying and paying until we're beyond expiration with a license to thrill.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서동규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곡을 미리 알고 신청하셨나요? 그 세 장에 걸친 재미있는 편지 잘 읽어봤고요. 이 영화는 바로 새 영화 소개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쉐도우의 주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주제가 제목이요. Original Sin, 그러니까 원제고요. 노래는 테일러 데인이 불렀습니다. 이번 주말에 개봉하죠. 이 섀도우. 하일랜더의 러셀 멀케이가 감독한 영화인데요.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한 사나이가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잔인한 악당과 죽음의 전투를 벌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슈퍼맨이 범죄와 전쟁을 벌인다. 글쎄요. 어딘가 좀 만화 같은 느낌이 들죠. 슈퍼맨은 슈퍼맨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슈퍼맨이 아니라요. 그 전에 그러니까 한 1931년경에 라디오 시리즈물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슈퍼맨입니다. 이 라디오 시리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슈퍼맨 역시 바빠졌습니다. 나중에는 소설과 만화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했고요. 또 연극으로도 어울려져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 공연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 주인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꿔서 이 영화에 등장시켰는데요. 그 문제의 주인공을 알렉 볼드윈이 맡았습니다. 얼마 전에 알렉 볼드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킴 바신저의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헐리우드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아시죠? 알렉 볼드윈이 맡은 이 정의의 슈퍼맨은 한편으로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정의파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플레이보이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마술과 같은 신비한 힘이 있어서 적을 교란시키는 데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죠. 자, 이 알렉 볼드윈의 동업자이자 여자친구로 페넬로프 앤 밀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영화 칼리토에서 알파치노의 여자친구로 등장했었죠. 그리고 알렉 볼드윈과 정의를 담보로 싸우는 악당역은 존 논이 맡았습니다. 마지막 황제의 그 몰락해 간 그 황제가 이번에는 악당이 됐죠. 이 세 명의 남녀들이 인간적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겪는 영화. 바로 섀도우입니다. 이 섀도우와 함께 개봉되는 또 한편의 휴머니즘에 관한 영화가 있는데요. 젊은 여성 감독 제시 넬슨의 대리작 코리나 코리나입니다. 자, 먼저 음악부터 듣죠. 테드 호킨스가 부릅니다. 코리나 코리나. 코리나 코리나 Where you been so long, Corina, Corina? Where you been so long? Ain't had me no laughter since you been gone. I got a bird that whistles and a robin that sings. Got a bird that whistle, got a robin that sing. Ain't got Corina, don't mean a thing. Corina, Corina, you're on my mind. Corina, Corina, girl, you're on my mind. Just thinking about you, I can't keep from crying. I met Corina on a Saturday night. I bumped into Corina one Saturday night. She smiled and told me everything's all right. I saw her walking down the railroad track, just a strutting and a walking down the railroad track. The train saw her coming, started backing back. Corina, where you've been so long? Corina, Corina, where you've been so long? I hadn't been no loving since you've been gone. I hadn't been no loving since you've been gone. I ain't had me no loving since you've been gone. 광주의 정혜린 양 어머니가 병주머니라고 부르는 그 별명이 이제 주머니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잘 들어보셨어요? 코리나 코리나 테드 호킨스가 불렀습니다. 6살 난 소녀 몰리. 어머니의 죽음 이후 일시적으로 실어증이 걸립니다.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가정부를 모집하죠. 백인 여성들이 수없이 대문을 두들겼지만 하나같이 퇴짜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코리나라는 흑인 가정부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꼬마 소녀 몰리가 그만 코리나에게 정이 들고 맙니다. 이 두 사람의 정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코리나에게 사랑을 느끼죠. 그리고 영화는 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비추며 막을 내립니다. 코리나 코리나는 제시 넬슨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녀 역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코리나와 비슷한 사람이 오기까지 무려 35명이나 되는 가정부를 거쳐야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영화랑은 달리 실제로 그녀의 유모는 70살의 할머니였다고요. 하지만 제시 넬슨은 어린 마음에 당시 35살의 아버지가 제발 이 유모 할머니랑 결혼했으면 하고 바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엽죠. 영화에서 코리나 역은 우피 골드버그가 맡았고요. 아버지로는 마틴 스콜세지의 굿펠러스에서 그 겉다르고 속다른 좋은 친구들 덕분에 신세를 망쳐가던 레이 리오타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꼬마 소녀 몰리. 이 역은 티나 마조리노라는 아역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개봉됐던 루이스 맨도키 감독의 남자가 사랑할 때 여기서 맥라이언의 큰딸로 등장했었죠. 이 티나 마조리노의 귀여운 연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코리나 코리나는 한마디로 아주 귀여운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사랑 장면들이 참 아기자기한데요. 예를 들어서 몰리를 옆에 태우고 차를 몰고 가던 코리나가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후 하고 숨을 쉽니다. 그러면 빨간 신호등이 금세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또 두 사람이 자동 세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서 세차되는 동안 막 낄낄거리면서 웃습니다. 마치 그 차가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세차되는 건데 자신들이 그 솔의 간지러움을 타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몰리 아버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줘요. 머리 위로 천사가 다닌다고요. 그리고 코리나와 몰리 아버지 이렇게 세 사람이 식사를 하다가 아주 잠깐 침묵이 흐르자 아버지가 말하길 바로 이럴 때는 우리 머리 위에서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랄까 아주 아기자기하고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코리나 코리나 중에 삽입된 이 곡도 그렇게 동화 같은 곡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Over the Rainbow를 여러분 바그다드 카페에서 Calling You를 부른 그 분위기 있는 목소리의 가수 아시죠? 제베타 스틸이 부릅니다.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Yonga Corina Corina에 삽입된 Over the Rainbow. 제베타 스틸의 음성이었습니다. 티엔주앙주앙, 중국 영화계의 제6세대를 대표하는 감독인데요. 그의 영화 푸른 연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가던 무렵 북경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티토 그리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쩌다 새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 와중에도 티토는 점점 성장해 갑니다. 영화 푸른 연은 이 모자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당시의 정치 상황을 제목처럼 푸른 색조의 영상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작년 동경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죠. 하지만 아직도 중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는 상영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던 첸카이기 감독의 패왕별이랑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에 있네요. 하여튼 이 영화 푸른 여는 스텝과 캐스트는 모두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본은 일본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동경영화제에 출품될 때도 국적이 일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티엔주앙주앙의 이름만은 미국에서 먼저 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의 86년도 영화 말도둑 덕분이죠.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을 때 뭐 그 미국 내 커트매니아들이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고요. 그 이후로 이 티엔주앙주앙은 중국 영화계의 신세대인 제6세대의 대표적인 물로 꼽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티엔주앙주앙은 5세대 감독들, 그러니까 첸카이게나 장이모와 함께 북경 아카데미에서 함께 공부한 동기생인데요. 5세대의 영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5세대들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서사적인 영상미와는 아주 다른, 단적으로 말하자면 절제된 단순미, 뭐 그런 식의 영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엔주앙주앙을 제6세대로 부르고 있죠. 자, 여러분, 형제 감독 하면은 언뜻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미국 영화계에서 그 유명한 코엔 형제 기억하시죠? 조엘과 에단 코엔. 철저하게 헐리우드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형제 감독인데요. 이 둘은 언제나 공동작업을 하죠. 한 사람이 극본을 쓰면 다른 한 사람은 연출을 맡고, 그래서 이름이 언제나 함께 붙어다닙니다. 이 형제 감독의 신작이 이번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허드서커 프락스입니다. 허드서커 대리인이라고 우리 제목이 붙었는데요. 이들은 92년에 네 번째 영화인 바톤 핑크로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 있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영화인 허드서커 프락스 역시 칸에 출품됐습니다. 그런데 별 신통한 반응은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조엘 코엔이 연출하고 에단 코엔이 제작한 허드서커 프락스. 이 영화 역시 두 사람이 함께 각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크맨과 이블데드로 유명한 샘 레이미 감독도 각본 작업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 샘 레이미와 코엔 형제의 관계가 아주 유별납니다. 샘 레이미 감독이 83년에 이블데드로 데뷔할 당시에 이 두 형제가 그 영화의 각본 작업에 참여했었고요. 또 샘 레이미가 2년 후에 크라임 웨이브를 만들 때 그때는 뭐 각본 작업은 물론이고 찬조 출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코엔 형제도 같은 해에 블러드 심플로 데뷔하게 됐는데요. 역시 이 각본 작업에 샘 레이미가 참여했습니다. 제 영화 허드서커 프락스의 프롤로그 띄워드립니다. 영화 허드서커 프록스의 프롤로그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반즈, 팀 로빈스가 허드서커사의 우편실에 우편물 분류원으로 첫 번째 출근하던 날, 바로 그날 회장이 자살을 합니다. 회계감사원의 보고를 듣고는 44층이나 되는 빌딩에서 투신한 거죠. 이때 야심만만한 이사 시드니, 폴 뉴먼이 엉터리 회장을 내세워서 주가를 조작한 다음 회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반즈가, 우편물 분류원인 반즈가 하루아침에 회장에 당선된 거죠. 꼭두각시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반즈 역시 나름대로 사업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반즈는 여기사 에이미, 제니퍼 제이슨의 도움을 얻어서 음모를 밝혀냅니다. 자, 여러분, 코엔 형제 하면 그들만의 그 유명한 영화 형식 알고 계시죠? 그들의 영화 속에는 그 자신이 존경하거나 혹은 필요해서 빌려온 다른 영화들의 표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베끼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냉정한 시각과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그것을 교묘하게 변형시키죠. 예를 들어서 그들의 두 번째 영화 Raising Arizona, 그 비디오 제목이 아리조나 유괴 사건으로 나왔죠. 이 영화는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그 가벼운 베이비 영화를 꼬집은 겁니다. 이 영화에는 그리고 코엔 형제가 본 그 수많은 코미디 영화들의 온갖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히게 편집되어 들어있어요. 바톤 핑크의 경우는 그 시나리오 작가의 피를 말리는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을 꼬집은 건데요. 이 영화 속에는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 거주인, 또 혐오, 이 두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정신 착란과 공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허드서커 프록시는 그 부패한 정치권이나 권력구조에 대항하려 했던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도전의식이 들어있고요. 또 허위의식에 가득 찬 아메리칸 드림을 코믹하게 끌고 가던 프레스톤 스터지스의 낭만적 재치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사용했던 표현주의가 배경이 되고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영화와는 전혀 다른 코엔 형제만의 독창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카프라와 스터지스로 시작하지만 뒤에 가서는 아주 엉뚱한 결과를 빚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코엔 형제만의 스타일입니다. 자, 프롤로그는 좀 전에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에필로그 띄워드리죠. 허드서커 프록스의 에필로그입니다. 강동구 고독 이동의 전소연 씨 이 곡 어떠셨습니까? 역시 이 곡도 신청곡이랑 비슷하게 클래식하지 않았어요. 에필로그나 프롤로그나 이 하드서커 플럭스의 곡들은 상당히 그 클래식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카차트리안의 음악을 편곡했습니다. 자, 생일 축하 엽서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대전 동구 대이동의 박운수 씨가 친구 진석이의 생일을 아주 축하한다고 엽서 보내주셨고, 경기도 안양 동안구 평촌동에서 윤희준 씨도 친구 정민이에게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신봉원 씨도 역시 친구 양미숙 씨의 생일이라고 축하엽서 보내오셨네요. 자, 축하곡은요. 어울리지도 않게 제가 자장가를 골랐는데요.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신순영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중에서 자장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립니다. so. And I thought what I felt was simple, and I thought that I don't belong. And now that I am leaving, now I know that I did something wrong, 'cause I missed you. I don't listen hard, don't pay attention to the distance that you're running, to anyone, anywhere. I don't understand if you really care. I'm only hearing negative. No, no, no, no. So I turn the radio on, I turn the radio on, and this woman was singing my song. Lover's in love and the other's run away. Lover is crying 'cause the other won't stay. The mother's hovering, we weep for the other who was dying since the day they were born. Well, well, this is not that thing that I'm throwing, but I'm thrown. And I thought I'd live forever, but now I'm not so sure. You try to tell me that I'm clever, that won't take me anyhow or anywhere. 대전 대덕구 석봉동의 김수연 씨, 서울 서초 일동의 이윤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서울 월계 2동에서 서은영 씨가 신청하신 Stay, 영화 Reality Bites 중에서 리셀러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제 아나운서실 제 책상 바로 맞은편에 신동호 아나운서라고 앉아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FM을 여는 시간에 새벽 6시에 신동호가 여는 아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엽서 정리를 하면서 가끔 막 피식피식 웃고 에이 안 준다 안 준다 막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대놓고 편지에다가 선물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주겠다고 막 씩씩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또 대놓고 달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러지는 마세요. 오늘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는요.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서 눈물로 호소하신 최애신양께 띄워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강릉에서 하늘이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또 하이텔로 이영수 씨도 신청하셨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글과 함께 이한 감독이 출연해서 그때 직접 선곡해 주신 곡이죠. 영화 음식 남녀 중에서 랑워 환이 랑워요. 영화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에서 이 노래가 흐릅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关怀为